Hobbs News.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초중고 과학교육단 첨단과학기술 연계를 통한 스타브릿지 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합니다.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지원규모는 2개 센터를 선정해 각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기획팀에서 부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사무실 환경관리와 행정보조 등을 맡으며 산학기획팀 히트 건물 109호에서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3시부터 15시까지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책 연구 관련 자유주제 논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8월 19일 금요일까지며 논문 접수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병역 특례법을 개정해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주자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르면 4월 국회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에 반하는 법 개정이라는 청년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전체 증가분의 4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수출 호조와 산업의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 등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용의 질적 성장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취업률의 양상이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 4월 12일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명의 부상자가 나왔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뉴욕 브루클린 36번가 지하철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고 외신은 밝혔습니다. 로라 카바나 소방국장은 연기로 가득 찬 지하철역에서 부상자 16명을 확인했고 이 중 10명이 총에 맞았으며 5명은 중상이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은 미국인 만큼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한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obbs News 4월 1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정현욱,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